그녀가 돌아오네요. 미안하다고 하네요. 익숙했던 그리운 그 손길로 어루만져요. 내보는 안쓰런 눈길, 듣고 싶던 그 목소리, 다정하게 이젠 울지 말라네요. 버리고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시며 나 그제야 잠에서 깨어요. 아침은 늘 이렇게 말로 싶던 나의 그녀죠. 그녀가 걷고 있어요. 어떤 사람과 다정히 내 가슴은 무겁게 내리눌려요. 또 넌 꿈을 꾼 거죠. 식은 땀을 흘리고 아파서 기억조차도 싫은 꿈. 이별이란 원래 그래. 시간 지나 무뎌진대.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. Yeah, yeah. 우연히 들은 네 소식에 너도 잘 지내고 있나 봐. 괜찮아 괜찮아 이젠 괜찮아. Yeah, yeah. 처음엔 네가 없는 내 생각하면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이젠 네 생각에 우는 일은 없어. 잠에서 울다 깨는 일도 없어. 정말 익숙해졌나 봐. 괜찮아. 날 보던 너의 그 눈빛이 아직 날 떠나지를 않아. 오지마 저리가 괴롭히지마. 돌아서는 낯선 네 모습 보며 이제 네 생각에 우는 일은 없어.

절대로 닿을 수 없나 봐. 기다려. 이제 잠이 들 거야. 깊은 꿈속에 빠져들게 날 놔줘. 고요한 심연 속에 몸을 누이고 기억에 회로를 지워. 머릿속 그 장면마다 네 추억인데 너 아닌 시간들은 없는 것 같아. 가슴속 비밀로 들 꺼내보아도 너에 대한 이야기로만 빼곡한데 죄면을 이겨낼 수 없나 봐. 결국 할 수 없잖아. 만들어볼게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게 아주 기나긴 살갗을 파고 스며드는 상실감은 잠시 묻어둘게 새로 써내려가 시작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너와 난 네가 날 떠나지 못하게 배경은 출구가 없는 좁은 방 안 아무렇지 않게 내게 키스하고 달콤한 너의 곁을 떠나가질 못해 우린 끝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해도 잊지 못하고 내 가슴 속에 끝나지 않을 이야기 쓰고 있어 널 붙잡을게 놓지 않을게 끝나지 않은 너와 나의 이야기 속에서 여긴 행복한 이야기들밖에 없어 너무 행복한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절과는 다르게 있어 점점 채워지고 있어 너는 나에게로 달려와서 안기고 품 안에 안긴 너를 나는 절대 놓지 못해 우린 끝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나 못하고 내 가슴 속에 끝나지 않을 이야기 쓰고 있어 널 붙잡을게 놓지 않을게 끝나지 않은 너와 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제 끝장만 써내려가 묻어진 배 눈물로 얼룩진 낡은 종이 위로 행복할 수도 슬플 수도 없어 기는 지금 난 너무나도 행복한 생각에 이야기를 쓰지만 모든 게 바람일 뿐이라고 여전히 날 행복한 걸 Have you ever 이마대모 시행지대이루노요 아이와 타다히토리 미노라세루도 호시가루코토사에 음악도できないけど 때문에 술이 때문에 わかったの Not alone, not alone. Thank you. 가게만 느껴졌던 얘기들 믿고 싶지 않아 두려웠지